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축 전염병인 럼프스킨병이 창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우 도매 가격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개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가자지구를 급습했습니다. 가자지구 내에 하마스 기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예측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와 이로 인한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피부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 며칠 만에 인천, 강원을 포함한 전국의 농장으로 번지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뛰는 등 가격 불안 조짐도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강화하고 다음 달 초까지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일종 가축 전염병이며 고열과 피부 결절 증상이 나타나고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줄며 식욕 부진, 유산, 난임 등 증상을 보이고 치사율은 10% 이하입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럼피스킨병 백신 54만 마리분을 이용해 확진 지역 주변 농장을 대상으로 5일 이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튀르키예, 남아공, 네덜란드 등에서 백신 400만 마리분을 추가로 수입해 다음 달 초까지 전국 모든 소의 백신 접종을 마칠 방침입니다. 전염병 발생 농장 살처분, 인근 지역을 포함한 소 이동 제한, 긴급 소독, 흡혈곤충 방제 등 방역 조치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인 3주가 지난 다음 달 말쯤에는 럼피스킨병 발생이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협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께서 소고기와 우유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개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가자지구를 급습했습니다. 26일 알 아라비아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방위군이 운영하는 군 라디오 방송은 이스라엘군이 밤새 탱크와 보병을 동원해 가자지구에서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지상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이번 공격은 지난 7일 개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작전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가자지구 내 하마스 기지를 목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DF는 탱크와 보병은 다수의 테러 분자와 기반시설, 대전차 미사일 발사 진지를 표적 공격했다. 그 병사들은 임무를 마치고 해당 지역에서 나와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작전, 가자지구 깊은 곳까지 이루어졌다. 다음 단계 지상전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킨 이스라엘군은 지난 22일부터 산발적으로 재단적 지상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전날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지상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지만 시점은 전시내각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7일 허브스 브리핑에선 축산가에 창궐한 럼피스킨병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습격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허브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28일 이후부터는 다음 주 중반인 11월 1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에서 13도, 낮 기온은 18에서 22도, 평년보다는 약간 포근하겠습니다. 시험도 끝난 주말, 맑은 날씨와 함께 피크닉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민지, 아나운서 배유, 그리고 엔지니어 윤리경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